사랑하고 미워해도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모두가 추억들 너 때문에 내가 살잖아 크게 한번 웃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사랑하고 미워해도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모두가 추억들 너 때문에 내가 살잖아 크게 한번 웃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인생은